예, 오늘 말씀이 119편 73절에서 88절까지는 각각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또 11번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10년과 11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이 시인의 성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7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78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또 세상의 논리로 자기를 모함하고 넘어뜨려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도록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자기를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0절에 보시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또한 11년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의 모든 구절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언제나 해결해 주실까 소망하면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쇠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82절에 언제나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지금 피곤해하고 있고 또 시력조차 잃어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고 또 기다렸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19편 83절에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여러분 이 가죽이 불에 가까이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또 그 불에서 나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시꺼멓게 그을리게 되어지고요. 또 가죽이 열에 닿게 되어지면 그 뒤틀러지고 또 완전히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이 지금 자기의 육신이 이와 같이 속이 시꺼멓게 타버렸고 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84절에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이 핍박하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지금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로 지금 시인을 몰아넣고 있어요. 87절에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 88절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한절 한절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난과 또 고난이 연단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처했던 것처럼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가운데 나를 따돌리고 나를 밀어넣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81절 82절처럼 자기가 그 말씀을 바라면서 피곤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그런 때들이 있죠.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오늘 시인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나를 만들고 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7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며 나를 세워가신다면 나는 지금 우연히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또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신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76절에 보시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주의 인자하심, 영어로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 끊임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며 의로우시고 또 성실하시며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주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인자와 긍휼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오늘이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대하면서 시인이 오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3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것. 여러분 새 번역에는 이것이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총명이라고 할 때 이 총자가 귀가 밝을 총 한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밝은 것 또 옳은 것 바른 것을 들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영어로 보니까 Give me understand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 말씀들을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듣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아서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 있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들을 쭉 보세요. 74절에도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바라고 있다. 여러분 말씀에 자기의 소망을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77절에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8절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83절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86절에 주님의 모든 계명이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87절에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말씀 아래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자와 긍휼, 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 중에서 핍박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여러분 습관이고 그가 그 난관을 이겨내는 여러분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그분은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다 버리는 상황, 세상의 온갖 조롱과 모욕이 이루어져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여러분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많은 고난을 통해 마침내 나를 빚으셔서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기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